통화 한국어 버전. 왕과 오거. 옛날 옛적에 똑같은 일상을 지루해하는 헨리라는 왕이 살고 있었어요. 너무 지루한 나머지 헨리는 세상을 탐험해서 새로운 것을 경험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헨리가 수상에게 잠시 동안 나라를 맡겨놓기로 하고 왕실의 옷을 벗고 평범한 옷을 입었어요. 길을 떠나기 전에 왕실 마법사에게 조언을 받았어요. 제가 당신의 미래를 알 수는 없지만 당신의 양심을 유혹할 괴물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부디 부탁하는 건데 겉모습에 유혹되지 마세요. 현명하게 선택하시고 반짝이는 모든 것이 금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헨리는 고개를 끄덕이고 길을 떠났어요. 몇 시간 정도 길을 가자 헨리는 피곤해졌어요. 사과나무 아래에 독사가 사는 것을 모른 채 헨리는 쉬기로 결정했어요. 헨리는 잠에 들었고 독사는 헨리를 물려고 기어갔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 지나가던 여자가 막대기로 독사를 쫓아냈어요. 헐! 그 소리에 헨리가 깼어요. 뭐였죠? 헨리는 얼굴에 주근깨가 있고 곱슬머리인 여자를 보았어요. 하지만 말을 걸기도 전에 가버렸어요. 내 멋진 모습이 부끄러웠나 보군. 찾는데 아직도 졸리네. 가서 물로 세수 좀 해야겠군. 세상에, 날 좀 봐. 완전 잘생겼어. 한바탕 웃고 나서 헨리는 길을 떠났어요. 길을 한참 더 가자 헨리는 오거가 살고 있는 낡고 황폐한 집을 발견했어요. 오거는 헨리를 주사위 게임에 초대했어요. 집에 들어가자 헨리는 오거가 하녀들을 데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중에서 헨리는 자기를 구해준 여자를 발견했어요. 어서 와, 헨리 왕. 당신과 함께 주사위 게임을 하게 되어 무척 기분이 좋군. 게임의 룰을 알려주지. 네, 알려주세요. 만약 네가 지면 벌칙으로 나에게 무언가를 줘야 한다. 당신에게 성을 지어드리죠. 제가 이기면 상으로 하녀들 중 하나와 결혼하고 싶은데 괜찮죠? 좋아. 먼 왕국에 낯선 사람이 이 게임으로 내게 도전하다니. 아직 날 이긴 사람은 없었다고. 한번 붙어보시죠. 이제 시작할까요? 좋다. 그렇게 주사위 게임이 시작되었어요. 많은 시간이 지나고 결국 헨리가 게임에서 이기게 되었어요. 좋아. 좋았어. 이겼다. 야, 그래 좋아. 내가 쉽게 생각했군. 하녀 중 누구와 결혼하고 싶은가 말해보라고. 아름다운 하녀들을 보자 헨리는 누구든 바로 결혼하고 싶어졌어요. 하지만 마법사의 말을 떠올렸죠. 반짝이는 모든 것이 금은 아닙니다. 저분과 결혼할게요. 에이씨, 왜? 저 사람보다 예쁜 하녀도 많은데. 예쁜 하녀도 많지만 저는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인 걸 알기에 결혼하려고 하는 겁니다. 당황한 오우거는 끄덕였고 헨리는 엘시의 손을 잡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절 구해주셨군요. 헨리는 웃으며 함께 오우거의 집을 떠나 헨리의 나라로 돌아갔어요. 곧 둘은 결혼하게 되면서 왕실의 결혼식이 열렸어요. 마법사가 결혼한 부부를 축복했고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기뻐했어요. 며칠이 지나자 헨리는 오우거에게 또 도전하기로 했어요. 이번에 다시 오우거와 주사위 게임을 하려고요. 한 번 더 이겨야겠어요. 여보, 이번에는 운이 따르지 않을까 걱정돼요. 질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보. 오건은 절 절대 못 이겨요. 운이 아니라 제가 잘해서 이기는 거예요. 이번에는 제가 이기면 뭘 달라고 할까요? 오거에게 텁스룩한 갈색말이 있어요. 달라고 하세요. 정말요? 다른 좋은 것도 많은데요? 네, 여보. 그 말은 원래 제 말이었어요. 아하. 그럼 이번엔 말을 달라고 해야겠네요. 그 말을 한 후 헨리는 오거와 주사위 게임을 하러 갔어요. 둘은 또 한동안 게임을 했고 이번에도 헨리가 승리했어요. 이겼다. 어때요, 오거? 이번엔 마곡간에 있는 덥수룩한 갈색말을 주세요. 그건 제 아내 거란 말입니다. 좋다. 가져가라. 다음번 게임에는 내가 이길 거다. 헨리는 윙크하며 엘시가 말한 텁스룩한 갈색말을 데리고 돌아갔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헨리는 자신감이 넘쳐 오거를 세 번 연속으로 이기고 싶은 마음에 눈이 멀었어요. 하지만 여보, 만약 이번에 지면요? 이젠 저보다 이 주사위 게임을 잘하는 사람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 마요. 이번에 이겨서 모든 걸 빼앗아올 테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헨리는 오거의 집으로 가서 열정적으로 게임했어요. 이번에는 헨리에게 운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헨리는 오거에게 게임에 지고 자존심이 구겨졌어요. 안 돼. 말도 안 돼. 이건, 날 속였지. 이건 불공평해. 칭얼대지 마라. 나의 승리다. 이제 넌 내가 원하는 걸 줘야만 해. 그리고 그건 너의 첫 아이다. 날 속이라고 하지 마. 난 다 알아낼 수 있으니까 말이야. 헨리는 고개를 숙인 채로 끄덕이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도착해서는 엘시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말해주었어요. 걱정 마세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몇 달이 지나 헨리와 엘시는 남자아이를 낳았어요. 온 나라는 기뻐했고 헨리는 오거와의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어느 날 헨리가 사냥하러 숲으로 갔어요. 날이 저물도록 헨리는 나비 한 마리도 동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헨리는 피곤해서 궁전으로 돌아갔어요. 궁전에 도착하자 경비병들이 쓰러진 상태로 신음하고 있었어요. 어디에서도 엘시와 아들을 찾을 수 없었죠. 무슨 일이지? 거인이 왕궁을 공격했어요. 저희는 상대도 되지 않았어요. 그럼 엘시와 나의 아들은 어떻게 됐어? 거인이 왕비와 왕자를 데려갔어요. 막으려고 했지만 막지 못했어요. 그 말을 듣자 헨리는 오거와의 약속을 기억했어요. 안 돼. 오거가 잡아갔구나. 난 어떻게 해야 하지? 엘시와 아들을 구할 방법을 몰랐던 헨리는 마법사를 찾아가 오거와의 모든 일을 말하고 조언을 구했어요. 당신의 부인과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오크왕의 아주 강력한 검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하, 오크는 제 친구예요. 게다가 지난 전쟁에서 제가 도와줘서 제게 갚을 것도 있죠. 아주 잘 됐네요. 받으세요. 이것은 희귀한 용의 알입니다. 오크의 검을 받으시면 칼로 이 알을 깨서 아기용을 부화시키시면 될 겁니다. 아주 좋아요. 용은 멸종된 줄 알았거든요. 용은 모두 멸종되었지요. 이 알이 유일하게 남은 소중한 용의 알입니다. 이걸 거인에게 주면 거인은 분명 당신의 부인과 아들을 놓아줄 것입니다. 헨리는 마법사에게 고마워하며 가족을 구하러 떠났어요. 먼저 오크왕에게 가서 검을 넘겨받은 후에 거인의 동굴로 알을 가져갔어요. 동굴에 도착하자 헨리는 아들을 돌보고 있는 엘시를 발견했어요. 여보, 드디어 오셨군요. 둘 다 보고 싶었어요. 우리도 보고 싶었어요. 누가 감히 내 왕국에 침입했지? 저는 헨리예요. 저는 제 부인과 아들을 구하러 왔습니다. 내가 널 그냥 가게 줄 거라고 생각했었나 보지? 제가 제 부인과 아들과 교환할 물건을 가져왔어요. 한번 보시죠. 뭐? 뇌물? 난 뇌물 따위 안 받는다고. 이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정말로 무척 특별하거든요. 헨리는 거인에게 다가가 용의 알을 내려놓았어요. 이것은... 헨리는 검을 뽑아 높이 들었어요. 힘을 가득 주고서 알을 내리쳤어요. 알이 깨지고 아기 용의 얼굴이 튀어나왔어요. 아기 용이라니! 어서 엄마에게 오렴! 예전부터 꼭 가지고 싶었어. 정말 너무 고마워. 나의 작고 귀여운 용아. 거인이 우리를 막기 전에 빨리 떠나요. 헨리와 엘시는 말을 타고 떠났어요. 헨리는 엘시와 아들을 데리고 돌아왔고 경비에게 오우거를 잡아오라고 명령했어요. 오우거는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 집에 있던 모든 하녀들은 자유가 되었어요. 그리고 헨리는 과한 자신감도 나쁘지만 탐욕은 더 나쁘다는 것을 깨닫고 앞으로 주사위 게임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답니다.